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치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식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을 보신 소식을 19일부터 21일까지 기간에 세계 언론들이 광범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 스푸트니크 방송, 인터넷 통신 레그니움,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대공보,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영국의 BBC 방송, 이란의 일라통신, 쿠바의 프렌사라티나 통신, 베트남의 신문 꼰도인위원전, 인디아의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일본의 교도통신, 도쿄신붕, NHK 방송, 미국의 CNN 방송, AP 통신,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한 세계 주요 출판 보도물들은 김정은 용도자 새로 개발한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 지도, 북조선 신형 발동기 분출 시험 진행 등의 제목들로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치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식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을 보신 소식을 전했습니다.